Teach no fear, you make me fear. 난 죽고 싶다 미치겠다 난 죽어간다 죽고 싶다 미치겠다 난 죽어간다 난 지금 굴터 난 지금 분노 난 널 잃고 내게 남은 상처 배신감에 미쳐 어둠 속에 갇혀 난 죽고 싶다 미치겠다 죽겠다 이제 내게 사랑 따윈 없다 갑자기 이별 통보 난 한순간에 바보 넌 날 떠나가고 난 널 믿었기에 우린 너무 행복했기에 난 총으로 머리를 맞아 내겜 남자답게 널 보내하겠지 내 감정 억눌러보지만 뜻대로 되질 않지 난 아무렇지 않은 척해서 웃어보지만 슬픔을 감추고 당당하게 뒤돌아갔지만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북받쳐 오는 아픔이 솟구친 한 슬픔이 내 가슴 찌르지 내 심장에 금이 가서 조각날 듯한 통증을 느끼네 내 모든 걸 바쳐 널 사랑했기에 노력했기에 배신감에 내 맘이 엿갔네 난 죽고 싶다 미치겠다 난 죽고 싶다 이런 내가 싫다 난 죽고 싶다 미치겠다 난 미치겠다 이런 내가 싫다 난 죽고 싶다 미치겠다 내게 남은 상처 배신감에 미쳐 어둠 속에 갇혀 난 죽고 싶다 미치겠다 이런 내가 싫다 헤어지고 한참을 생각하며 길을 걸었지 정로에서 명동까지 무작정 걸었지 쓸쓸한 가을바람이 날 위로 낮을 담배 피며 길을 걸으며 우리의 추억을 필름처럼 떠올려 우리 티격태격 싸우다 이별 널 이제 잊겠다고 다짐해 널 다시 생각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 나만 바라보겠다고 말했었던 네가 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네가 나 없이는 살 수 없어 말했었던 네가 나의 품에 안겨 항상 잠들었던 네가 다른 사람 품에 안겨 사랑하는 네가 네가 미워 죽겠다 네가 싫다 이제 네가 필요 없다 이제 너에게 미련 없다 난 후회는 없다 이제 난 사랑은 없다 난 죽고 싶다 미치겠다 난 죽어간다 죽고 싶다 미치겠다 난 죽어간다 난 지금 굴터 난 지금 분노 난 널 잃고 내게 남은 상처 배신감에 미쳐 어둠 속에 갇혀 난 죽고 싶다 미치겠다 죽겠다 이제 내게 사랑 따윈 없다 난 죽고 싶다 이런 내가 싫다 난 죽고 싶다 미치겠다 난 미치겠다 이런 내가 싫다 난 죽고 싶다 미치겠다 내게 남은 상처 배신감에 미쳐 어둠 속에 갇혀 난 죽고 싶다 미치겠다 이런 내가 싫다 난 죽고 싶다 미치겠다 난 죽어간다 죽고 싶다 미치겠다 난 죽어간다 난 지금 굴터 난 지금 분노 난 널 잃고 내게 남은 상처 배신감에 미쳐 어둠 속에 갇혀 난 죽고 싶다 미치겠다 죽겠다 이제 내게 사랑 따윈 없다